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도 뭐 트럼프 욕해도 박근혜만큼은 아니니까. 뭐 아직 시작도 거기는 뭐 안 그러니까 했으니까요. 뭐 해. 제가 그랬죠. 거기 뭐요? 트럼프는 백악관 들어가는 게 다운그레이드라고. 아, 네. 딱 예, 정확, 나왔죠. 정확하게 예. 지난주에 나왔죠. 예, 예. 봤어요. 백악관에서 안 살면 안 되냐.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백악관 들어가면 모든 참모진이나 모든 이제 직원들이 다 바뀌는 걸 몰랐나. 아, 맞아. 그 얘기를 본 것 같아요. 다시 뽑아야 되냐고. 오바마가 다 거기서 일일이 다 알려주고 옆에서 큰일이에요. 거기도 지금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도 인기 못 채우고 탄핵될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도 나오고 예, 예. 탄핵 얘기요? 탄핵 얘기 나온 것 같고 만약 그럴 것도 있을 것 같으면 그 마지막 진짜 그 투표할 때 그 대의원들이 마음을 바꿔야죠. 그 사람도 천성이 그렇고 뭐 누구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뭐 자기 멋대로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후보 때 막 발언했던 것처럼 아주 뭐 그 과격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딸과 사위가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 딸과 그 본인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의 의지보다는 오히려 그 딸과 사위가 지금 의욕이 붙어가지고 그런 것에 되게 그 인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가족 네. 가족들이 인수위원회에 뭐 참여한다 이게 사실 이건 제2의 최순실 아닐까 이거 사실 이게 이명박이가 네. 정권 인수위원회 그 구성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이제 전 정권 이제로부터 네. 그 추진했던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국가의 사업들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 인수받아야 되니까 인수받고 이제 네. 인수인계 하는 거죠. 네. 이런 자리를 뭐 누구는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이명박이가 그 정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챙기는 항목들이 대부분 다 이권 인수위원회였다. 예, 예, 예, 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뭐 돈 되는 것만 지금 가가지고 그니까 예 그것부터 찾고 예, 제일 그것부터, 먼저 예, 시작하자마자 예, 예. 예. 해가지고 정권 말에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더 이상 집행할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중단된 사업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대강에다가 다 쏟아부은 바람에 이게 그것 빼놓고 다른 그 국가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트럼프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것도 이권인수위원회 또 하나 생겼구나 미국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그렇게 갈 가능성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네. 한국 10년 전 상황이 미국이 지금 이제 뚜샥 대풀이하는 예, 건가 똑같이 지금 대풀이하고 있구나. 그 뭐 사위랑 딸이 들어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저기 뭐죠 뭐 와이프는 뭐 체코 대사로 나가고 싶다고 뭐 딸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체코 대사로 나가고 싶다 이게 지금 무슨 대법 예, 똑같은 짓을 지금, 예, 그래서, 아니, 얘네들은 무슨, 그, 정치선진국이라고 하더니, 이제, 뭐, 한국보다 한 10년 정도 더 뒤진, 예,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예. 한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그러겠네요. 아니, 어서 오라고. 이런 건 처음이지. 막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의 뭐, 미국판이네요. 미국판 네. 최순실 게이트가 그대로. 예, 그대로 지금 현재 무슨 제가 볼 땐 그 전 정권 10년 동안 저는 이제 뭐 이걸 그 지금 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안 봐요. 그냥 10년 예, 네, 그럼요. 10년을 네. 그냥 같이 봐요. 왜냐면 네. 이게 다 일관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같은 정권이고 그 10년짜리 정권 형태를 트럼프 혼자 잘 복합되어 있는 거를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한 방에. 예, 그러니까, 예, 5년 동안 이제 뭐 5년을 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 지금 10년 동안 믹스되어 있는 걸 갖다가 쫙 펼칠 것 같아요. 예,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는 봐야죠, 이제. 아.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영향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괜히 트리도가 됐을 때도 일단 뭐 젊고 잘생기고 이런 것도 화제됐는데 뭐 이제 박서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이거 그런 걸로 거의 뭐 기행도 아닌데 네. 그 정도 과거 가지고 네. 근데 화제가 됐다고요, 그런 게? 네. 뭐, 무통 벗고 다니고, 네. 뭐, 이런 거? 근데, 전혀 흠도 아닌 거, 이게, 거기에 되면, 지금에 벌어지고, 한, 먹으면서 그렇죠. 벌어진. 전혀. 이런 일 가지고도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참. 아. 그, 소름 끼치잖아요. 그 옛날 동영상. 최순실 젊었을 때 그 박근혜 옆에 같이 붙어 있었던 네. 바로 옆에 이명박이 앉아 있었고 세 명이 한 프레임에 잡힌 네. 와 그러면서 소름 돋잖아요. 그게 우리의 10년의 모습, 딱 10년 동안 했던 그때 몰랐는데 네. 모습이죠. 어, 이렇게 뭐 트럼프는 또 분명히 제가 그 기사로도 봤었는데 말을 바꾸대요. 뭐 한일 핵무장 용인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네. 굳이 있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행태도 이 사람이 잘 갖고 있구나. 예, 뭐 사업가의 사기의 어떤 그런 그 기술도 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네. 어, 야, 이 사람 또 재밌는 사람이네. 그딴 얘기는 뭐냐. 사실, 어, 핵무장 용인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군비 100%를 한국에 관철시키겠다는 얘기랑 똑같이 전 들리거든요. 아. 아, 한국도 봉됐구나. 아.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박근혜는 사실 지금 이제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예, 조롱거리가 됐는데, 어디 나와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겠다고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기 정권의 부담이 많이 되겠구나. 이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뭐 민주당 쪽에 그 대선 주자가 네.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있나요? 네, 네. 근데 되면은 사실 이 지금 이 현안에 대한 그 파트너는 지금 트럼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트럼프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지금, 거죠. 야 이거 골치 아프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 이걸 강경하게 나간다 이러면은 또 분명히 그 우파들은 네 빌미가 되죠. 예, 또 하나의 이거를 네. 또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 또 정권을 잘못 뽑았다는 둥 뭐 네, 하는 그렇죠. 둥 지금 이제 박근혜를 또 옹호하는 지난 10년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또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메시지를 주게 되고 또 결집을 하게 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또 정치 그 앞으로 이제 그 다음 그 민주당 정권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이 펼쳐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네. 분명히. 그러니까, 아, 이게 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준이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무슨 막 뭔가 해야 되고 해낼 것 같이 하지만은, 분명한 그런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면은, 예전으로도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저희 트럼프가 일단 소양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밖에 없는데 어, 뭐 정치나 경제 무슨 뭐 그래도 사람이 다 해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툴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걸 배우려고 할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 다 뽑아서 전문가들 뽑아놓고서 이제 그 각 분야별로 그냥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서 거기 휘둘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배우고 싶어도 막 이렇게 제가 보는 트럼프는 이제, 지금 뭐, 임기 4년 동안, 배우기만 해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지금 나가서 그 썸네가 되는 그 경지까지는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챙겨주는 참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부동산, 뭐, 이것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은 이제 그 인종 갈등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이 사람 임기 중에. 지금 벌써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 막 잠잠했던 것,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지금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기사를 봤어요. 아, 그래요? 그 트럼프 여파로. 특히 미국, 그 흑백 갈등 이번에 임기 중에 네. 계속 터지고, 아마 그걸로, 어쩌면 그걸로 내려오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뭐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백악관에 앉아있음으로써, 이제, 그런 주위 사람들이 이제 좀 활개를 조금씩 치면서 이제 과거, 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듯이 미국도 그 흑백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뉴스 보니까 당장 그 일단 불법 체류자들부터 다 쫓아낸다고 하는데 네. 그 한국인들 불법 체류자가 LA만 그런지 아니면 미국 통틀어서 그런지 16만이래요. 이러면 토론토에 있는 한국인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토론토에 있는 모든 한국인 숫자보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 지금 다 걱정하고 있더라. 당장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로. 네.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부터 그런 잘못된 게 불법 체류하면 안 되죠 사실. 예, 어느 나라 국가든 정한 법률에 따라서 그럼요. 예, 법을 지켜야지 그거를 그건 뭐 한국민이라고 해서 뭐 좋게 봐주고 같은 국민으로서 네. 그거 저는 없다고 봐요. 엄정하게 그렇죠. 집행을 해서 쫓아내야죠 당연히. 예.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던 거죠. 와. 16만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불법 체류자가 한국 사람이면 16만이 있다. 그래서 쫓겨났다. 이러면은 사실 외신 보도를 하더라도요. 네. 사실 불법 체류한 사람이 잘못이 쫓겨난 사람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니, 예. 아니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여기 살고 있으면요.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집에. 우리 집 방 하나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잠깐 나갔다 왔더니 걔가 딱 살고 있어.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빌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그 모국이 정책을 피는데 한계가 있어요. 외교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빌미가 된다라는 거죠. 예. 예. 노래 나라 뭐 맨날 불법 체류자나 양산하는 나라가 뭐 그러면 앉아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가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래,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어? 뭐 좀 덜 뺏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위축되면은, 주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야, 좀, 그럼 그 사람들 좀 잘 달래고, 대신 우리가 좀 이건 좀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제가 자꾸 의식 수준 얘기하는 게, 왜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가서 앉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 하면 되는데, 자꾸 하니까 그걸 입지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왜 우리나라 뭐 애국심, 불법 체류하면서 무슨 애국심입니까? 지금 나라 망신시켜놓고. 그게 이제 또 정식으로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고. 예, 다. 그렇죠. 이게 입지를 서로 다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 모두한테 다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론적으로. 그런 걸 되게 강력하게 한다고 하니 또 이제 갈등이. 여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캐나다도. 예, 아무래도 여기도 뭐 백인이 그 사실 그 주류로 네. 자리 잡고 예, 있는 그렇죠. 예, 사회가 분명하고 여기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상당히 옹호를 하고, 예. 어, 가뜩이나 지금 뭐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영향을 분명히 안 받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뭐 캐나다 얘기 이제 좀 해보면 지난 주에 저 통계가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지금 뭐 좀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캐나다가 한국인이 꼽는 유학 희망국의 6위라고 하는데 저는 훨씬 높을 줄 알았어요. 아, 1, 2위 3위? 이렇게요? 뭐 2위까지는 아닌데 한 3위 정도? 3위권 안에는 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지금 약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2만 명이요? 예. 유학생이요? 유학생들, 예. 유학생 기준으로 지금 유학생이 2만 명밖에 안 돼요? 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미국, 호주, 일본,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인데 오, 영국보다 아래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건 좀 의외네요. 한 3, 4위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생각보다는 일본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는 것도 사실 놀라웠고 그거는 이제 예. 이것 다 어학연수 뭐 이런 거 쳐서 그런 거겠죠? 제가 일단 어학연수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많이 좀 들어갔고 왜냐면 중국의 1위라는 얘기는 예. 중국에 사실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중국어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마 다 그런...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 중국 1위가 된 것 같고 사실 이제 학문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선택한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1위일 것 같고 호주도 사실 그 제가 볼 때는 그 워킹 홀리데이를 빙자한 어학연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정확 소위 말해서 유학이라는 개념에서는 약간 순수한 유학의 개념으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뭐 일본, 뭐 영국 정도는 뭐 이렇게 제가 캐나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그 대학 졸업했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유학을 가는 경우는 이런 거 같아요. 대학원 유학을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공부 제가 이제 뭐 잠깐만 저는 되게 옛날에 좀 보셨잖아요. 옛날에 좀 했으니까 지금 90년대 초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한참 된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유학 갔던 친구들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현재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의 브랜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 미국은 당연히 미국 선유, 선언한 가치는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유학을 가게 되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뭐 제 주에서는 그 뭐 석박사로 많이 간다든지.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소위 말해서 컬리지 쪽으로도 많이 미국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데. 그 당시에 사실 캐나다는 사실 전무했어요. 아, 그랬나요? 캐나다로 유학을 간다는 거는 완전히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석박사 이런 쪽으로. 석박사뿐만이 아니라 컬리지로도 유학을 간다는 거는 이민자들이 이제 뭐 이민하러 이렇게 가서 이제 뭐 공부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주위에서, 제 후배 같은 경우는 단 한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미국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컬리지 수요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로 아마 오는 그 학생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어학연수는 그 미국으로 가냐 캐나다로 가냐 제가 볼 때는 어학연수도 사실 캐나다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생활비 측면도 그렇고 인종차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북미로 넘어올 때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좀 부담을 덜 느끼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고 조금 캐나다 사람들이 좀 나이스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학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캐나다로 오고 다시 뭐 컬리지를 갈 경우에는 뭐 미국 쪽으로 가는 이렇게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저쪽에 아마 지금 현재 뭐 6이 나와 있는데 6이 나와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은 부분들은 어학연수에 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컬리지 이상의 교육을 받는 숫자들은 저거랑은 또 숫자가 좀, 예, 좀 순위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보다 제가 조금 더 늦게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그 졸업할 때 말고 저는 이제 네. 대학교 때 보면은 그때 진짜 어학연수가 되게 붐이었어. 제가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럴 때는 정말 해외 어학연수 가는 게 엄청나게 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있는 나라가 캐나다였었어요. 예. 어학연수. 예, 어학연수 뭐 방학 때 여름 방학 어학연수든지 아니면 1년 어학연수 이런 거로 진짜 거의 주변에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행이었 정말 유행이었고 저는 안 갔는데 저는. 이렇게 알바를 많이 그 알바하느라고 그런 포스터 붙이는 알바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랬고 10회 뭐 이런 거 대장은 캐나다 어학연수 캐나다 호주 어학연수 이런 거 그렇던 포스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조기 유학. 그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네 조기 유학 분이 있었잖아요. IMF 오기 바로 전에 네. 오기 좀 전쯤에. 그때도 캐나다가 캐나다,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조기 유학도 예, 사실 캐나다가 예, 인기가 맞아요. 있었죠. 예. 그게 캐나다가 인기가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왔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중학생 때만 해도 무조건 한국에서 이게 유학이면 그냥 무조건 미국 그렇죠. 한 생각했었죠. 예, 예. 유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예, 뭐 미국 예. 가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생각 못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진짜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이면은 만약에 그런 가는데 캐나다를 간다 그러면 애들 다 물어 왜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왜 미국 쪽으로 안 가고 캐나다 이쪽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예. 건 미국이 예. 워낙 강세고 이제 어학연수나 조기 유학 이쪽은 이제 캐나다 그 그런 맞아요. 걸로 캐나다가 유학이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예. 예. 예. 예. 네. 저도 이민 처음 왔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정보도 많이 없고 그 북유럽 그쪽 생각했어. 그쪽 그 북유럽. 아,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뭐 그냥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분위기가 예, 네. 캐나다라는 나라가 뭐 이미지가 좀 그런 예 그때는 뭐 외국 가면 그냥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이 정도였으니까 거의 뭐 어린 나이에 관심 있는 게 근데 예, 좀 그 정말 뭐 캐나다 유학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로의 유학 이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재밌네요. 아 그리고 캐나다에서 되게 흥미로운데 야간 보행 안전도가 세계 이것도 6위 저 하는데, 이거 봤는데 저 되게 이해 안 됐어요 사실. 뭐 어떻게 밤에 밤길 네. 다녔을 때 밤길 뭐... 조심해. 네. 근데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은 어디 순위가 안 나왔나요? 한국은 평균보다 아래더라고요. 예, 평균보다 아래. 평균이 68%인데 예. 한국이 67%인데. 이게 누가 조사한 거죠? 이게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만족도. 보니까 만족도라 그러니까 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였어요. 예, 그 설문을 해서 캐나다 사람들은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 게 81%고 81, 예. 한국 사람들은 나는 안전하다고 느낀 게 67%고. 예. 거잖아요. 오, 그거 신기하네요. 막상 나오면 이 사람들이 네. 생각이 많이 바뀌던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예. 약간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러니까 예. 그냥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인 게 지금 여기 밖에 안 다녀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제가 예. 안 다녀봐서? 집에 있으니까 다들 이 나라는. 제가 볼 때 뭐 밤에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캐나다 사람들 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개를 들고 데리고 있거든요. 예, 개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차를 몰고 나오거나 예. 야간 보행을 안 하죠. 보행을 잘 안 보행 혼자서 보행하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예.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의 밤에 사실 뭐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저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한국 안전하기 24시간 문 열어 돼 있고 예. 밖에 막 불 화나고 그리고 술 뭐. 취해서 그냥 다니잖아요. 여기서는 예. 사실 생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는 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되게 납득이 예. 낙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1위 어느 나라가 1위를 했습니까? 1위요.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는 뭐 제가 예. 뭐 노르웨이, 스위스 뭐. 뭐 모르니까 그거는 사실 그쪽은 북유럽 쪽이 확실히 예. 좀 여기 다 거의 모든 걸로 통계를 내보면 다 그냥 상위권에 뭐 복지나 사회 예. 뭐 이런 것부터 예. 다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이민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아, 저도 지난주에 네. 우리 이제 뭐 시국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시국 얘기 바로 전에 그 이민법 통과된 네.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개정된 거. 지금 거의 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건 뭐 이게 뭐 여기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또 없고 뭐 이런 식의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민 정책이라는 게 사실 네. 이민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식의 무책임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갖다가 막연하게 그 이민국에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냥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예 그런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서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뭐 플랜이라는 게 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차선책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민 통과된 걸 제가 네.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민국 사이트 들어가서 네. 이제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네. 와 진짜 개 악됐구나 느꼈어요. 와 이거 정말 이제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이 먹은 사람 일단 100점 읽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다음 아 하나의 채널 아 저기 노예 생활을 해서라도 어떻게 내가 저기 한국 식당에서 이민 그 저기 영주권을 받을 수 네. 있구나. 그나마 그거라도 그것도,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그것도, 이제 완전히 예, 그것도 물건 물건 됐고 그래서 아 이 나라는 이민 정책이라는 게 확실하게 섰구나. 젊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들이 그 잡을 잡는 거를 선호하는구나. 이쪽으로 완전히 선회했구나라는 게. 근데 저는 그걸 이해가 한 게 이제 이 캐나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맞아요. 예, 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네. 젊고 네. 생생하고 좀 이렇게 나라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네. 택스를 꾸준히 잘 낼 수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 맞습니다. 예.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자국의 이익을 네. 당연히 극대화하는 게 당연히 네. 맞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계속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저기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 아니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잘 되나봐 그렇게 해서 이런 정책.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결국 뭐든지 민생이라는 게 있잖아. 민생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는 젊은 사람, 뭐 능력 있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런 면에서는 이민정책이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이건 뭐 여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민이 가능한 나라, 뭐 이런 걸 제가 검색을 이제 했어요. 예, 이제. 예. 네. 대안을 찾아봐야 되니까. 대안 찾아. 내가 그러면 어차피 제가 아까 뭐 시국 관련된 얘기지만 한국 영주권 아니 한국 그 시민권 저기 별로 갖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다시 돌아가기 싫죠. 예, 싫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매금에 넘어가고 싶지도 않고. 예.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의식 수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로 다른 나라를 네. 가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네. 했는데 노르웨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노르웨이 이민이 쉽나요? 아 노르웨이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네. 그 이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북미로 네. 오기보다는 북유럽으로 이제 가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아니고 워낙 지표들이 다 좋아서 네, 네, 북유럽 가는 추세인데 복지 선진국들. 네. 노르웨이가 최근에 이제 뭐 경제 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경제 위기가 있어가지고 노르웨이 화폐가 네. 그 노르웨이가 EU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화폐를 다른 걸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근데 얘가 이제 평가 절하가 돼가지고 환율 가치가 이제 확 떨어졌어요 노르웨이 그 화폐가 가치가. 네, 네. 그래가지고 진입하기가 되게 좋은 시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모로.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복지제도라든지 네. 뭐 기타 제도에 대해서 말할 나이가 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그 웰페어 관련된 것들은 뭐 거의 1, 2위가 다 노르웨이에 네, 있더라고요. 네. 노르웨이, 핀란드, 네. 스웨덴 뭐 이 나라들이 거의 그냥 상위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아, 그래요? 상당히 우호적이고, 상당히 우호적이고, 근데 이제 그 잡 오퍼가 있어야 돼요. 아, 예, 잡 오퍼가 있네요. 예, 잡 오퍼가 있어야 돼. 예, 잡 오퍼에서 잡 오퍼가 있어야 되고, 자, 이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유럽의 나라들이 잡 오퍼를 받고 한 3년 정도 거주하게 되면은요, 아, 영주권을 줘요 그냥. 아,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시민권을 주고. 굉장히 빠르게. 아,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의 제가 볼 때 뭐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여기 까다롭게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 영주권 제도가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트라이를 많이 안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쪽이나 이 기술계 쪽은 굉장히 우회한다. 아, 그래요? 아, 굉장히 우회한다. 아, 굉장히 선호하는, 네. 예, 네. 예, 직종이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언어 영어 이제 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네. 뭐 자, 걔네 나라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것도 그래. 좀 배워야 된대요. 예. 근데 거기서 네. 근데 캐나다보다 이제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아... 여기는 넓잖아요. 아무래도. 네. 뭐, 물론 인구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캐나다에 비해서는 좀 더 일본지, 이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진보된, 더. 네.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민자들, 여기 이제 뭐 이민자들을 갖다가 뭐 인도주의적 이민자들 막 받아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초질서 의식이 뭐 그렇죠, 불량한 뭐에 예. 쪽에서도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예. 예. 제가 그래서 그때도 과연 이게 10년 20년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세대들이 캐나다를 이민 오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걔네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네. 왜 우리 부모가 왜 이상한 날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이상한 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가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검토한 바로 노르웨이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노르웨이 한번 어떻게 안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저는 직업군이 뭐 아시다시피 좀 거기에서 벗어나고 제가 갈 수 있는 나라는 뭐 없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에 이민을 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노르웨이도 갈 수 있을 노르웨이는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오히려 봤어요. 재밌네요. DP에도 가끔씩 노르웨이나 이쪽 북유럽 이민자들 그 체험 수익 이런 거 올라와요.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케이스 같아요. 뭐 직장. 근데 일단 잡오퍼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예, 노르웨이 그럼 구직 사이트를 이제 뒤져봐야 되는 건가요? 네, 누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일종의 투자이민처럼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노르웨이요? 노르웨이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정도를 가지고 네. 회사를 만듭니다. 건가요? 예, 만듭니다.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 가령 이제, 가령 잡 오퍼가 없는 경우에 네.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나를 고용하는 거죠. 스스로를 고용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조건이 보면은 노르웨이인 한 명을 뭐 고용하는 뭐 이런 그게 그거는 있더라고요. 쉽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랑 노르웨이인 한 명 고용이 되겠죠. 그러면 회사 소유주는 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거를 뭐 한 3년간 끌고 나가면은 그게 이제 그 영주권 자격이 된다라는 거. 3년간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세금을 그렇죠.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세금과 이제 월급을 주는 거죠. 기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북유럽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니까 네.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그 세팅 비용이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유지하는데 약 3억 정도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근데 만약 법인이 돈을 버는 법인이 된다 그러면은 네. 뭐 사실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 돈을 다 쓰는 이제 자기 월급이니 이제 노르웨이 월급 거기 이제 법인을 만들면 이제 회계사 감사 비용이라든지 로이어도 필요할 테죠. 설립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한 걸로 누가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뭐 뭔가 내가 이 법인을 통해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그게 3년 동안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노로의 삶의 생활을 고용하고 이러면은 준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지금 이 나라에 많이 한국 분들이 만약 스시 가게를 하나 네. 내가 노르웨이에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은 스시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왜요? 한국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시 가게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고용시키고 아, 그 사람 현지인을 고용시키고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 그럼 돼요? 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는 왜냐면 노르웨이 말을 못하니까 네. 캐시 볼 사람은 필리핀은 캐셔를 네. 한 명 노르웨이 사람 고용하고 네.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네. 근데 노르웨이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되는데 캐나다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캐나다는 그게 그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여기서 이제 저도 그 생각 해봤거든요. 어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그 버라이어티, 네, 예, 버라이어티 하나를 뭐 인수라든지 만든 네. 가장 좋은 건 인수한 네. 인수를 딱 해. 그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그걸 뭐 법인처럼 인수를 한 다음에 내가 나를 고용을 해. 네. 그러면 고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해. 네. 그러면서 그 나 1년 동안 나 일했으니까 나 그거 이제 걸로... 나 일한 거 LMI 네. 할 때 하면 돼. 그랬더니 그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 인정 받으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우니까. 네, 그 인정이 아예 안 돼. 그런 식의 전개 방식은 아예 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더라고요. 아, 근데 노르웨이는 된다는 그게 거죠? 된다라는 거예요. 와.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지한 아, 노르웨이가. 재밌네요. 네. 뭐, 왠지 뭔가. 저는 노르웨이 이민 전문가가 아니고, 누가 이민을, 노르웨이 좀 이민 전문적으로, 아니,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그 사이트가 아~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소개한 방법 중에 이제 그 방법을 써서 이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노르웨이랑 캐나다랑은 분명히 사업 이민이 다르구나.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E2 비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E2 비자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체를 인수한 다음에, 네. 예, 인수한 다음에 자기가 운영을 하면은, 네. 그건 영주권을 안 줘요. E2 비자는. E2 비자란 비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따로 비자가 있어요. 아. E2 비자는 뭐냐면은, 너 여기 와서 그냥. 사업만 해라. 사업만 해. 아. 사업만 해. 대신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아. 대신 세금 다 내. 대신. 세금 내고. 세금 내고 다 사업해. 괜찮아. 근데 돈 벌어도 괜찮아. 네. 사업하다 보면 뭐 고용도 하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는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걸 해도 E2 비자를 뭐 5년, 10년 연장을 해도 넌 절대 그 영주권이랑 이거는 영주권이랑 같이 연관된 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주권은 평생 못 받아. 그 네가 아무리 여기서 E2 비자 가지고 20년을 살아도 안 줄 거야. 다만 네가 애들 데리고 오면은 공립학교 혜택도 주고 뭐 이제 거기 살면 사는 워킹 비자랑 예. 똑같은 조건을 그렇죠. 주는 거네요. 워킹 비자와 네. 똑같은 효과를 준 그 혜택을 주는 거죠. 내가 사업이 망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너 영주해도 돼. 그게 이제 E2 비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예 E2 비자라는 걸 아예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아예 아.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네. 노르웨이는 일종의 E2 비자인데 E2 비자가 영주권과 연계된 E2 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몇 그게, 년만 예. 계속하면 예. 그게 3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지금으로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캐나다 영주권 뭐 영주권 사실 얻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니 차라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영주권을 자본금만 진행하는 있으면 게 예. 낫다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 확실한 자기 기술이 있거나 아 그러네요. 잡 오퍼를 받을 수 있으면요 회사를 차려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잡 오퍼를 얻어서 거기서 아예 그냥 회사에 취직해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홍보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어 그렇죠. 한국 사람 같이 뭐 조금만 뭐 있으면 막 우르르 몰리는 우리 습성당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제대로 알려지면 네, 알려지면 아니면 케이스가 인기가 많아지겠네요. 뭐 수차례 나온다든지 네. 여기 이제 미국 북미 쪽은 이제 케이스가 많다 네,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근데 뭐, 거기는 아직까지 여기는 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케이스가 많아도 사실 계속 바뀌니까 사실 케이스가 없는 거랑 똑같이 계속 바뀌니까 네. 뭐 어, 이민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좀 아쉬운 대로 네. 그 성남시라도 가서 이거저거 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네.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의 되게 큰 비중이 그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계속 받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캐나다 오면 좀 그게 덜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더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보니까 네. 이거 스트레스 받아 하고 계속 그러니까요. 예. 왜 우리가 이런데 정말 모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음날 일어나면 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어 또 뭐가 폭로가 되고 뭐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되게 들뜬 마음으로 컴퓨터를 켜게 되는 좀 그런 건 있어요. 기대. 누가 구속됐지? 아니면 구속된 사람이 또 뭘 불었지? 뭐 뭐가 또 폭로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계속 패턴이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예, 노르웨이는 되게 새롭네요, 되게. 네. 신선하네요.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마지막 그 최종 그 600점이 아직 허용되는 그 추첨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어, 뭐야? 네, 마지막. 마지막이죠. 네. 그, 근데 거기서 이제 초대받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열차를 탔네요. 네, 마지막 열차 탄 거죠. 네. 점수가 그 내려갔더라고요, 실제로. 그 400, 그 전이 472점이었는데 470점으로. 전망은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하는데, 그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이게 꼭 마치 그 이민 그 무슨 찬양 방송 같습니다. 그래지 아니 저는 요새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계속 그 지금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되게 많으신 분들 그런 아니면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저는 진짜 그 사이트 검색 중에서 한 3분의 1 부분을 그 이민과 관련된 걸 봐요 항상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도 지금 말씀 저는 이제 뭐 한 8년 전에 9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요새 말레이시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가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참 그 사실 이민자들은 일단 이류 국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류 국민인데 네, 이게 왜냐면 원래 네,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그 로컬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본인 위축돼요 사실상 어딜 가나. 근데 한 나라에서 그 주류 국민으로 살다가 다른 나라에 그 이류 국민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할 정도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아, 예. 그 정치인들은 반성하는 게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매해야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다 목매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여튼 지금 말레이시아 왔는데 말레이시아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즐겼어 하는 얘기 중에 그거 하나가 있어요. 일본이 20년 동안 헤맸거든요. 경제적으로. 예, 90년도 초반에 부동산 이제 붕괴, 네. 예, 버블 꺼지면서. 아, 예. 네. 근데,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 버블을 겪으면서, 네. 그럼 어디로 갔느냐. 정말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버블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그 일본 내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본이 이미 경제 대국이 돼서 네. 일본 엔화 가치는 높아졌어요. 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빈곤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뭐 모든 게 비싸지고 네. 예? 또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 이제 훨씬 네, 예? 많아졌고 이제 그러다니까 밖으로 나간 거죠. 예, 밖으로 나갔는데 네. 그 나간 게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로 나갔죠. 아. 그래서 뭐 일본인 타운을 지었죠. 이제 뭐 일본 그 뭐 의료보험 같은 데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자국 내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 해외 뭐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죠. 아, 진짜요? 네,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비용이 비싼 거를 네. 아웃소싱한 거죠 이쪽에 해외 나가서. 아.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살기 조금 어려운 차상위 계층들을 해외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생활을 또 할 수 있게끔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지원을 해서 또 일본이 어떤 타운들을 만들고 아. 거기서 그래서 정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일본 내에서 뭐 20만 엔을 받았다. 네. 못 살죠. 못 살죠. 굉장히 물가가 비쌌으니까. 네. 근데 이 돈을 들고 당시에 필리핀이 됐던 뭐 말레이시아가 됐던 뭐 태국이 됐던 네. 거기가 그 나라도 이제 그 나라별로 또 이제 수신차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자기의 또 거기에 맞게끔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좋았던 게 뭐냐면 엔고 때문에 오히려 나가서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엔은 일본 내에서 별 볼일 없는 돈인데 20만엔을 필리핀 뭐 페소화로 바꾸든지 네. 아니면 바트화로 바꾸든지 네. 아니면 링깃으로 바꾸든지 하면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일본에서 소위 말해서 그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구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다만 보이는 인종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봤던 다를 뿐이지 네. 즐기 똑같은 수준의 소위 말해서 구매력이 갖다 보니까는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N고의 힘에서 나왔던 거예요. N고. 근데 네. 문제는 그러면 그 일본에서 받는 돈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면 네. 직업이 거기로 갔을 때 네. 유지가 돼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금 말 아 연금 연금 생활자들 중에 아 연금 생활 그리고 이제 연금이 그렇겠네 그런 경우 그렇겠네 네, 연금 생활자 뭐 일본도 금 금융이라든지 네. 뭐 복지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상당히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네. 예, 한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 국민 연금 아. 개인 연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 돈으로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살면 나가죠. 훨씬 나가서 수준 높은 삶을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아, 일본 내에서보다 그러네요.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복지를 또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지원을 해주고 뭐 의료 어, 예, 같은 의료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어, 좋네요, 되게 예,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걸 지원하는 예, 국가가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네.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한국 이 정부의 이 무능함 때문에 정말 저는 되게 한국 사람들 불행하다고 계속 얘기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왜냐? 원화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계속 안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만 계속 물가 올려놓고 돈 쓰고 있고요. 탈출구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일본처럼 네. 원화 가치가 높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동남아시아 국가라 가서도 살게끔 만들어 놨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놓은 거예요. 가도 돈이 계속 얼마 되니까. 있는 놈이요. 정말 등에다 빨대 꽂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나니까 쪽쪽 빨아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악질이죠. 그러네. 예. 이걸 진짜 악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재산이라든 언제든 소초면 적은 연금을 가지고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국가 정책을 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요 원하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이게 뭐든지 인연은 좋지 않거든요. 보십시오 재벌들 지금 수출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정말 곳간에는요 돈이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 거예요. 왜? 환율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수출 잘 되는 거죠. 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 물가는 대부분 수입 물가에 의존하는데 수입 물가 비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해외 판 게 아니라 국민들이요 돈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저 재벌들한테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이전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예. 네. 그걸 저는요 환율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요. 그리고 환율로 바로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 그 많은 인원들이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1달러에 800원대 된다고 봅니다. 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와. 옛날부터 1달러에 800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벌들을요 주머니를 말려야 돼요. 예, 있는 걸 오히려 빼내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요 재벌들이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시장까지 왔대요. 재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환율 그 원화 절상이 되면은 그 너희들 고용이 안 돼. 우리가 고용을 못 그러니까요. 해. 얘기하잖아요. 그런 논리를 하잖아요. 협박이거든요. 고용은요 계속 줄여왔어요. 아. 고용은요 계속 줄여왔어요. 고용이 늘어나 그 다음에 고용의 질은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요. 곳간에 금은보호가 가득 차는데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비를 쓰는데요 노비 수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의 근로 시간을 늘렸어요 일종의. 그러게 안 된다 그러면요 파트타임제로 지금 고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가뜩이나 지금 곳간에 금보가 가득한데도 오히려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착취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국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 논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환율을 절상시키는 게 고용을 감소시킨다? 어차피 환율이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도요 고용을 감소시켜요. 고용의 질은 나빠지고요. 예. 지금 그 어저께 1170원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 지금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역대 네. 지금 뭐 최고치를 향해서 다시 가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약세예요. 네. 한국 원화는요. 네. 자, 못 나갑니다. 그렇죠. 네, 못 나갑니다. 지금 다행히도 캐나다에 러시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는 뭐냐면 캐나다가 지금 거의 그 동네 북이거든요. 캐나다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다 약세예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민이 이민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두 나라. 저도 북미 쪽은 잘 모릅니다. 아까 노르웨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환율이 한 3분의 1만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가령 1000원이면 뭐 아. 700원, 뭐 650원 이 정도로 지금 타이밍이요. 지금 타이밍이 오. 노르웨이 괜찮아요. 괜찮고요. 지금 갈 수 있는 나라가 그 외에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네, 근데 캐나다 지금 불행하게도 이미 지금 현재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나라가 아니고 동남아 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 환율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원화를 가지고 좋은 조건의 그 교환 비율로 소위 말해서 그 경제적 그 네. 그러니까 수준의 베네핏이 있는 네. 소위 말해서 베네핏이 있다고 보여지는 나라 원화를 가지고 네. 예. 이동을 했을 때.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활을 하려고 옮기진 않아요. 나아져야죠. 네. 왜냐하면 아 1위 국민이 되는데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얻어지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구매력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원화가 가진 구매력을 현재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그 뭐 캐나다, 말레이시아 정도인데 말레이시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구매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원화와 대비 구매력. 근데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일한 기대 수준을 그 네. 이상의 기준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 그 화폐 가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예, 지금 현재 1링깃이 266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266이면 정말로 매력적인 네, 구간입니다. 근데 266이면. 그 나라 그 경제 가치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그 나라 경제 상황도 근데 왜냐면요.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요. 어차피 그 나라에서 어떤 경제 행위를 안 할 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뭐 연금 생활자라든지 네. 예, 한국에서의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있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이동을 했을 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제 영향을 받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내가 새로 비즈니스를 뭐 시작한다든가 이러면.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네.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매력적인 게 아니라 네. 정말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 그보다 훨씬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아. 네. 근데 캐나다도 지금 현재 820원대 왔다가 지금 870원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870원대 네.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캐나다 이건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자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 연동성 뭐 여러 네. 가지 있지만은 캐나다도 제가 볼 때는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진 않아요. 이민자 계속 늘리는 거 봤을 때 이민자 계속 그게 늘리고 어느 정도 이민 정책을 그런 식으로 편다는 것 자체는 이민자 수가 없으면 이 나라 이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예, 거거든요. 예, 확보가 안 되면 예,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 달러를 절상시켜가면서 이 이민 정책을 피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속 상당 기간은 이 저공행진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말레이시아랑은 다른 이유죠. 말레이시아는 뭐 비슷한 이유일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산유국이거든요. 자원을 팔아먹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그 나라도 그 다음에 또 관광대국이기도 하고요. 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두 나라가 아주 아주 비슷해요. 근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정치적으로 한쪽은 되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정치적으로 좀 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빼놓고는 아주 비슷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굳이 이제 뭐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고 아. 영국적인 세계 엘리자베스 뭐 이렇게 영국식 영어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구사하는 나라가 또 말레이시아예요. 아, 그래요? 여기도 이제 뭐 영연방 국가 네. 중에 하나였었고 지금도 그 뭐 추정을 하는 네. 예,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사실 아시아와 북미에서 서로 이제 그 마주보는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저는 그 생각이 아, 들어요. 근데 그 두 나라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그 뭐 매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아, 네. 예. 그 저번에 말씀하셨죠. 근데 캐나다도 아직 그 대안이 있는 게 케벡 쪽으로 가면 많이 새로 지금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케벡 쪽으로 가면 뭐 프렌치 조금 배우고 아, 네. 제가 볼 때 영어도 잘해야 되고 프렌치도 잘해야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케벡 주 한번 볼까 진짜 그래서 네. 1년 동안 뭐 1년인가에 가서 예 뭐 2년인가 그렇죠 학교만 졸업하면 예, 학교 졸업하는데 영어와 같은 강도로 프렌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데 아 눈 깜빡이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주저주저 해요 사실 그 부분 예. 왜냐면 영어도 안 되는데 지금 프렌치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다른 나라를 차라리 어차피 저는 이제 뭐 여기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3년은 이제 아, 제가 또 체류할 수 있는 이제 네. 그 보장이 생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4년 반은 어떻게 버티는데 그 이유는 보험을 뭔가 들어놔야 되겠다. 네. 아, 그래서 말레이시아 MM 세컨 홈이라는 비자입니다. 그게 10년을 치료할 수 있는 비자가 말레이시아 치료 말레이시아는 치료 비자는 어. 예, MM 세컨 홈이라는 비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뭐 한번 받아 놓을까 다시. 예. 그다음에 10년마다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그거는 뭐 아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없어요. 아 요새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뭐 이제 뭐 그것도 제가 이제 잘 아는데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나눠놓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디파짓 요건도 있어요. 아 네. 얼마? 네. 뭐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네. 네. 그다음에 50세 전인가 전 후에 따라서 디파짓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니고요. 네. 뭐 조금 차이 있어. 한 2-3천만 원 정도 차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뭐 거주 기간 이런 건 없어요? 아,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냥 받아놓으면 내 마음대로 단 하루도 치료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냥 예. 그 시작하는 비자가 있으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말레이시아랑 그래서 지금 비자 없이 들어가서 30일 체류할 수 있나? 전 정확히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관광비자 같은 관광비자가 예. 예. 있는데. 근데 그거 없으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체류를 뭐 10년 동안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복수비자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100, 아니야. 한 달에 만 링깃에 그러니까 50세 이상은 만 링깃 이상을 자기가 소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퇴비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여기 와서 쓸 수 있다. 네. 만 링깃이 얼마 정도 만 링깃이 지금 현재로는 260만원 됩니다. 아... 한 달에 260만원의 소득이 있다라는 거. 연금 가지고는 힘들겠네요. 국민연금 가지고는. 국민연금과는 안 되는 거죠. 아, 안타깝네. 개인연금 정도까지 네.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에 뭔가 상응하는 다른 자산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증빙하면은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세 전과 40세, 아니 50세 전과 50세 후에 따라서 그 조건이 약간씩 달라요. 네, 그게 있는데 제가 9년 전인가 했을 때는 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강화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은퇴지 세계 랭킹 5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5위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연금 받으면서 네, 5위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게 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많이 동남아 쪽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말레이시아 가보면은 서양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요. 네. 그 누군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착한 뭐 이슬람 국가 뭐 이렇게 써놨어. 일단 그게 없어요. 막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색채가 강하지 않아요. 물론 히잡 쓰고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네. 그 제가 느꼈던 이슬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IS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갔을 때, 예.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살 때랑 그 느낌, 말레이시아 이슬람 괜찮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가보면은.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로워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화가 공존합니다. 가면요. 그 여름에 가면요. 여름에 거기는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네.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똑같지 않았습니까? 예. 되게 더워요.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데. 근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뭐라 그럴까? 분위기가요. 똑같나요? 팬터스틱합니다. 아, 지금 여름에? 여름에. 와, 그 모래 정말 몇십 미터짜리 트리를 세워놓고요. 정말 정말요,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뀌어요. 아... 그 더운데 모든 상점과 그런 게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싹 눈 붙여놓고 여름에 이게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네. 산타. 근데 산타 알바하는 사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되게 재밌죠.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네요.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러다가요 또 가을쯤 돼 가을 중국 애들 이제 뭐 막 또 신년 되면요 또 뭐 빨간 홍등으로 또 막 막 장식이 돼요. 또 몰 같은 게요. 예. 그러니까 학교도 많으니까 학교가 이제 25%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바뀌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또 뭐 스시집도 되게 많아요. 또 일본식 그 집도요. 한국 식당도 워낙 많은데다가 또 인도 비중이 높아요. 거기에 또 그다음엔 또 그 인도에 또 명절들이 있거든요. 와. 대표적인 게 뭐 9월달쯤 되면 뭐 하리라야라는 뭐 그게 있는데 그럼 뭐 또 음악 나오고 또 얘네 또 자체 명절 있고 막 보면요. 와. 온 세계 명절이 다 돌아가요. 와. 날만 잡으면요 여기는 무슨 노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예. 뭐 폭죽 터트리고 뭐 그러니까 즐거워요 되게 예. 그다음에 여기 음식 문화 아시다시피 여기 와서 실망했던 게 뭐냐면 피자랑 햄버거 집밖에는 사실상 없잖아요 뭐 양식집이라고 했죠 무슨 감자칩 뭐 감자 썰고 뭐 고기에다가 뭐 네. 햄버거 아니면 피자 네. 여기 먹는 거 애들 보면 다 뭐 팝 음료에다가 뭐 햄버거 먹거나 아니면 뭐 피자 먹거나 네, 뭐 그렇죠. 샌드위치 먹거나 네. 이거죠. 와 말레이시아는요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먹고 싶다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그건 다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아. 그리고 그 나라에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네. 집 앞에 나가면 있나요? 네, 다 있어요. 뭐 상상하는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현지식들도 있거든요. 현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우리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가격이 뭐 보통 한 1,500원이면 다 해결돼요. 와. 뭐 밥 종류라든지 국수 종류라든지 더 싸요. 어떤 건 뭐 300원, 400원짜리도 있고요. 아. 집 앞에. 제가 살았던 콘도 앞에는요, 음식점이 있어요. 밥을 전혀 안 해도 돼요. 나가서 먹어도요, 나가서 먹는 게 더 싸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예. 네. 외식이 왜냐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게, 더우니까 집에서 요리를 안 해요. 더운데 불 앞에서 이거 하잖아요.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안띠라고 그래가지고, 글쎄 뭐 그 당시, 지금도 뭐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뭐 한 10여만 원 정도 되는 걸 주면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월급 10여만 원 주면 그 계속 음식 같은 거나 집안 청소도 하고 이제 다. 우리 뭐 옛날에 얘기하면 뭐, 우리 굳이 뭐 식모처럼 네. 이렇게 집안 가사 도우미죠. 10만 원이요? 한 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떨어졌으니까. 뭐, 그 사람들, 그래서 보통 운전수 따로 두고, 집에서 따로 두고, 뭐, 애보는 애 따로 두고, 뭐, 요리만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두고, 요리만 하는 사람 따로 두고, 그래요. 또, 많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 시간이 아무래도 많죠. 리조트들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가격이 대신 이제 싸죠. 저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뭐, 말레이시아니까 뭐 동남아시아의 뭐 밀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도시예요. 굉장히 모던하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요. 갔다 오면 어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뭐 왜 한국보다 더 화려하지? 뭐 이런 생각. 아 진짜. 한편 이제 그런 생각 들죠. 아, 부정부패가 심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지하 경제가 보통 큰 나라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네. 경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습은 뭐 선진국과 모습이 똑같은데. 국민소득이 낮은, 국민소득이 이제 만불이거든요. 네. 만불이 넘는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네, 국민소득이. 근데, 마치 한국에 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기 되게 좋죠. 근데 게다가 지금 현재, 뭐, 링기터가 그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여건이 됐죠, 지금. 예.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고. 그래서 많이 오는 거죠, 지금. 특히, 왜냐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링기타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계속 그 곤두박질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뭐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3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